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더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기부연 연기 사이로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